기다려 천리타야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하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하늘을 달려갑니다.